지난 날의 추억을 나눠보자.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누구는 저 세상으로 또 누구는 먼 나라로 떠났지만 그립던 너의 얼굴 너무 좋구나. 네가 살아있어 정말 고맙다. 만만치 않은 세상 살이 살다 보니 외롭더라. 네가 있어 웃을 수 있어 좋다. 시집 안 간 내 친구야 외기러기 내 친구야 오늘은 내가 너의 벗이 될게. 우리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하나도 넌 변한 게 못난 놈은 못난 대로 모두 녹여 하나 되어 마시자. 하지만 우리 너무 취하진 말자.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.